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존 선행 리얼차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생이란 무엇인가. 이란 무엇인가 누가 묻냐 우리는 에바 파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스며치어 갈 지난 날이라고 생이란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햇빛을 별빛을 가슴에 안고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이요 나의 어머니시여. 성결에도 먼저 찾네 먼 길 가도 먼저 찾네 나를 두고 제일 먼저 마음 쓰는 그대여서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그대여서 당이요 어머니시여 그 품이 아니라면 그 누가 나를 그처럼 소중히 지켜주랴 존재가 변한데도 변치 모르리 그 품만 있는 이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